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는 이야기 그 안에 있어요 음악으로 느껴요 우리들의 드라마 음악으로 보아요 영화를 만나요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네, 비 오는 2009년 12월 8일입니다. 맞죠? 제가 날짜 개념이 약간 흐려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8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8일날 약속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8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비가 왔습니다. 약간 눈도 뿌렸는데 예, 볼만했는데 제가 올 때쯤에선 그치더군요. 아쉬웠습니다. 이 겨울에 많이 오는 그 비와 진눈깨비, 펑펑 내렸던 일요일에 그 눈도 기억합니다. 나가서 한번 맞아봤더니 옷과 머리와 얼굴이 모두 다 젖었었어요. 한 번 더 그 펑펑 내리는 눈을 기다리면서 추워지면 비가 눈으로 바뀌죠. 이 빗속을 걸으셨을 모든 여인들과 남성들과 모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비가 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빗속의 여인은 어떻게 걸을까요? 김건모가 부릅니다. 빗속의 여인. 좀 빠른 곡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은 한번 들어봐야 조금 누그러졌던 가슴이 조금 처졌던 눈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음악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저희들이 먹는 간식이 많이 있습니다. 회를 가끔 먹을 때도 있지만 주로 따뜻한 걸 먹죠. 오뎅도 먹고요. 제가 어제는 오뎅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집에 무가 있길래 시들은 무를 잔뜩 썰어 넣어서 조선간장을 넣어서 오뎅국이라고 끓여서 먹었습니다. 국을 따로 끓이려고 하니까 재료가 없더군요. 있는 재료 모두 모아서 오뎅국이라는 걸 끓여서 아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해준 간식은 무조건 맛있죠. 간식을 따로 사시거나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재료를 충분히 이용하셔서 요즘에는 고구마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조금씩 나누어 드리고 또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두셨다가 간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과 같이 많이 여러 활동을 하실 거예요. 함께 영화도 보시고 또 같이 체험 같은 것도 하시고요. 요즘은 가끔 무료 상영관도 찾아가시는 것 같고요. 또 여러 센터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아이들도 같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미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인어공주가 있었어요. 겨울인데 인어공주 하니까 조금 차가운 느낌도 드는데 음악은 재미있어서 제가 애니메이션 음악을 따로 들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인어공주를 골라봤습니다. 제목이 쉬워요. 안다다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아 맞아 이런 음악이 있었어 라고 기억해 보시고요. 안다다씨를 어린이들과 경쾌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Now you or the fish is happy as off through the w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They shot us day in the bowl.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of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 hungry, yes, you go beyond the pay. What go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hat the land folks loves to cook. Under the sea, we have to hook up. We got no troubles,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Since life is sweet here, we got to be here naturally. Even the sturgeon and the ray, they did the earth and start to pl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The new play, the flute, the cop play, the hop, the place play, the bass and the sound, the chop, the bass play, the brass, the chub play, the tub. The flute is the duke of soul. The way he can play the names on the strings, the chop, rocking on the blackfish, he sings the spelt and the sprat. They know where it's at, they know that blowfish blow. Thank you. got a lot of sun. We got a hot potassium band. Each little clown here know how to jam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lug here cutting a rug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nail here know how to wail here. That's why it's hot under the water. Yeah, we look here down in the mud here under the sea. 네, 안다다시였습니다. 안다다시라 그러면 되게 쉬워요. 예, 누구나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듣기 좋으셨죠? 인어공주 이야기가 발레나 뮤지컬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많이 상영이 되었었고요. 지금도 인어공주를 모델로 한 영화까지도 만들어졌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단순히 이것이 동화이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에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거나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서 또 지금 시기에 맞는 어떠한 아이템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원작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인어공주도 원작이 참 좋죠. 순수하게 바친 어떤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예, 간단하겠는데요.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어느 누구에게 향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어떤 숭고함 이런 것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인 것 같고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진심을 다하고 싶고 마음을 다해서 열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 체험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동화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간접 체험이라는 의미에서 원작이 좋은 이런 동화들을 어린이들도 보고요. 또 요즘에는 어른들이 보는 동화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잃어버렸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은 따뜻해야겠죠. 예, 따끈따끈한 안방에서 따뜻따뜻한 이야기를 듣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라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애니메이션 네, 영화 주제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제가 고르고요. 제목은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은요, 여러분들 남성의 목소리로 들으셨다면, 그래, 이 노래 알어 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미 들어보셨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요. 이 노래가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로 들려드렸고요. 남성의 목소리는 조금 더 굵직했었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노래를 골라봤고요. 겨울밤에 듣는 노래는 어떤 곡이 좋을까요? 겨울은 영어로 윈터입니다. 밤은 나이트고요. 그러면 윈터 나이트 이런 노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윈터 나이트를 골라봤는데 윈터 나이트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썸머 나이트를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썸머 나이트는 올리비아 뉴튼존이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썸머 나이트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어요. 그 뮤지컬 영화에서 올리비아 뉴튼존이 노래를 불렀고요. 또 여러분들이 익히 이름을 아실 존 트라볼타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둘이 함께 연인으로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네, 참 듣기 좋았었고요. 춤도 잘 췄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걸 다시 보려고 하면 예, 좀 무리하고 좋지 않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 곰TV 이런 데서요 다운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크게 말씀드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지 말자라고 막고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추억의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라는 영화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음악도 들으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는 어떤 가식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어떤 게 출출하세요? 생각나시면 라면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밥을 잠깐 볶아서 김치볶음밥? 네, 맛있겠네요. 그리고 주먹밥? 국물 있는 김치찌개? 아니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들리는 찹쌀떡, 예, 메밀묵 이런 것도 있겠고요. 고구마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고구마. 예, 요즘에는 이 고구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구운 고구마요. 예, 구운 고구마를 굽는 이제 아저씨들도 예전만큼은 그 수입이 적으신 것 같고요. 나와 있으신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정겹습니다.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겨울밤에는 어떤 간식을 드실지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밤에 간식거리를 한번 지금부터 생각하셨다가 식구들과 함께 약간 부담되지 않는 양만큼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터 나이트가 없어서 제가 썸머 나이트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썸머 나이트 들어보실게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르겠습니다. Summer. told her we'd still be friends. Then we made our true love vow. Wonder what she is doing now. Summer dreams ripped at seams, but those 여러분은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예,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서로 예,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불렀던 장면이었어요. 춤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존 트라볼타의 그 여러 가지 몸짓이 눈에 보입니다. 뮤지컬도 많이 찍었고요. 존 트라볼타도 또 노래도 많이 했었습니다. 춤도 췄었고요. 지금은 좀 살이 쪘지만 그때는 정말 훈남이었죠. 예, 훈남이었고 춤도 무척 잘 췄던 것 같고요. 그 춤추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그 하늘을 찌르는 손짓과 이렇게 S라인으로 휘어졌던 그 다리? 힙라인? 생각나세요 혹시? 예, 그 포스터에 기억나네요. 포스터에 존 트라볼타가 손을 위로 찌르면서 나이피버를 외치고 있고요. 힙라인이 S로 휘었었습니다. 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여성인 저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라인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그 음악이 성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디스코 열풍이 한참 있었다 알고 있고요. 대단한 인기몰이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참 좋으셨죠? 예, 이렇게 예전 노래이지만 지금 어떤 감성으로 들어도 경쾌하고 신나고 아 이러이런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쉽게 들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 노래를 들어도 예, 결코 예, 실망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아주 기분 좋고요. 겨울밤에는 여러분들이 간식도 드시겠지만 겨울밤에는 음악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겨울밤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어떠어떠어떠한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겨울에는 어떤 준비를 할까? 아, 난방비도 많이 드니까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저희 집은 요즘에 가스보일러 온도를 몇 도에 맞출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도에 맞춰야 한다. 아니다. 19도도 괜찮다. 아니다. 옷을 아주 두껍게 입고 차라리 온도를 더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우풍이 좀 있는 집에서는 보일러 온도를 조금 높일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창문에 커튼도 쳐야 됩니다. 잠잘 때 너무 추우면은 또 잠자기 곤란하고요. 또 너무 더우면 건조해져서 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잠들기 쉬울 때는요. 체온이 약간 내려갈 때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체온이 몇 도가 될 때 가장 숙면하기 좋을까라는 온도 측정을 했을 때 저희 체온이 36도 7부잖아요. 그 36도 7부보다 1, 2도 정도 내려갔을 때 잠이 든다고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잠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아마 아열대 그런 기후온이 되었을 때 저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따뜻한 우유. 이런 음악도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요 아이들도 어른도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예, 잠을 주무실 때는요 불도 꺼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안 된대요. 빛도 꺼야 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시면 심장이 울렁거리기 때문에 잠잘 준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잠잘 때는요, 음악을 들려주면 안 된다고 해요. 잠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음악을 들려주지 않고 빛도 되도록이면 없게 하는 것이 예,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예, 행복한 잠자리를 위해서 오늘도 낮에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죠. 열심히 낮에 일하시고요.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제가 음악을 하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팝송을 많이 트네요. 들려드립니다. 팝송입니다. 아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아, 요즘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음악은요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아니 영화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러브 스토리입니다. 말 그대로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한 장면만 생각나요. 병상에 누워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 여자 주인공과 눈 펑펑 내리고 눈 쌓인 곳에서 눈 먹어가면서 눈 맞아가면서 뒹굴었던 그 모습. 그래서 여름에는 연인들이 해변가를 가면 서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겨울에는 서로 러브스토리에서 본 것처럼 눈싸움 하면서 눈밭에 뒹구는 것들이 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것들이란 모습들입니다. 뒹구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 이후에 드라마, 영화 곳곳에서 백혈병으로 죽어야만 했었던 여배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 신판은 예, 전설처럼 내려와서 아직도 인용되고 있고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음악은요. 제가 모두 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대체로 겨울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영화, 그리고 또 겨울 날씨, 겨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늑대 목도리, 여우 목도리 이런 것들이요. 예. 능력이 되시는 대로요. 여우 목도리도 좋고 늑대 목도리도 좋고 예, 옆구리에 끼시던 목도리에 둘르시던 예, 많이 준비하시고요. 뜨개질 괜찮더군요. 저 요즘에 뜨개질 합니다. 뭐 대단한 뜨개질 아니고요. 주머니 하나 만드는 뜨개질인데 정말 힘들더군요. 이렇게 무엇 하나 준비하는데 힘든지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조끼 떠주시고 예, 뭐 목도리 떠주실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감사하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뜨시면 얼마 만에 나와서 제가 입을 수 있었으니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떠보니까 온몸 구석구석이 다 저리고 아프더군요. 손목, 어깨, 허리 예, 정말 오래 앉아있기 너무 힘들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떠주시면서 예 아버님 챙겨드리고 또 아이들 챙겨드리고 또 이제 당신 것은 못 드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못해 자동차 핸들까지 챙기시는 분들이요. 뜨개질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 오늘 화요일도 아주 힘있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는 거의 다 들려드렸고요. 이제는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어떤 음악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음악 곡이 달라지겠습니다. 예, 고르셨습니다. 제목은요. 유리창엔 비입니다. 해피촌이 불렀는데요. 이 노래도 참 괜찮은데요. 오늘은 아마 비가 그만 올 것 같죠?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몇 곡의 노래를 들려드렸는지 제가 적다가 말았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아마 7곡에서 8곡은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목표 완성했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땜빵할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저 도와주신 이길순 기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는 이야기 그 안에 있어요. 음악으로 느껴요. 우리들의 드라마 음악으로 보아요. 영화를 만나요.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